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.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복잡해 틈 만나면 바뀌는 게 관둘래 이 놈의 정보화 시대 단단히 잘못됐어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그만 말고 뭐 영원 말고 뭐 나도 결국 떠내 내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건 뭘로도 못 채우는 것 yeah.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걸 내 못난 바다 속에서 좋아요는 안 눌렀어 조금 묶인 것 같아서